가장 빛이 난 눈부셨던 순간 잔잔한 내 호수에 노란 파동이 일어 숨을 멈추게 돼 그대로 slow 너에게 다다를수록 깊어진 떨림 발끝부터 전해지는 그때의 설레임 fading 점점 선명해진 형태가 날 끌어당겨 fade out 끝이 없는